흥을 잡는 불라트봄 꽃소매를 부여잡고 한없이 우는 고은 낭자여 구름다리 넘어갈 때 기적소리 모임이여 잘 입어라 한마디로 떠나가는 삼낭지 하다 말고 흔들어준 어린 손길이 눈에 삼삼 떠오를 때 내 가슴은 설레이요 선수 거는 적시면서 울고 가는 대구정거장 이별 슬픈 대전 정거장